애곡의 마음 손율에 담아 통일조곡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초순서로 노래 배우자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리광선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배우자는 노화나 우리 모두의 행복뿐 아니라 내 조국의 휘황한 미래를 위하여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는 심오한 진리를 담아 주치 80일 1992년에 창작되었습니다. 노래는 지식경제 시대인 오늘날이 과학기술을 모르고서는 또 우리의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지 않고서는 우리 모두의 행복도 내 조국의 아름다운 미래도 꽃피울 수 없다는 것을 감명 깊게 펼쳐보이고 있습니다. 노래의 구절구절을 새겨볼수록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 조국의 부강 본영을 위한 길에서 어떻게 살며 이래야 하는가를 가슴 깊이 느끼게 됩니다. 오늘 우리 공화국에는 하나를 배워도 조선을 위하여 배우고 또 배워야 한다시며 모든 조건을 최상의 수준에서 보장하도록 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조국관, 인민관, 후대관이 떠받들리어 조국당 가는 것마다 대학들과 배움의 전당들이 일도섰으며 세계적으로 당당히 견줄 수 있는 수많은 인재들이 자라나 주체조선의 휘황한 미래를 아름답게 꽃피워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우고 싶어도 돈이 없어 배울 수 없는 자본주의 사회의 청년들의 생활 모습과 너무도 판이한 우리 조국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 모두는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리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배려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있으며 그 사랑이 높은 실력으로 충정다에 보답해갈 한 마음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가사에 담겨져 있는 시적 정서는 아기자기한 정서적 색채를 풍기는 선율과 결합되어 배움에 대한 희망과 포부, 지향과 열정에 불타는 향악열을 생동하게 살려내고 있습니다. 선율은 쉼표의 뒷이어 약박으로 시작되는 동기선율, 즉 8분 소리표들의 연속적인 진행과 반복성을 띠는 동도진행, 륜이어 나타나는 보조적 반음들에 의해 조성되는 정서적 긴박감으로 하여 시작부터 흐르는 시간의 귀중함을 더욱 생동하게 음악적으로 구사하고 있습니다. 선율은 첫 부분에서 강조되어 나타나던 약박진행과 달리 둘째 부분에서의 강박진행, 그와 함께 보다 확신성 있게 반복되는 동도진행들에 의하여 배우고 배우고 또 배워 내 조국을 우리식으로 우리 기술로 세계 만방에 떨쳐가려는 신념과 의지, 열렬한 호소를 뜨겁게 받아안게 합니다. 이처럼 노래는 세상의 부름 없이 마음껏 배우며 재능을 꽃피워가는 우리의 미래들에게 안겨진 또 하나의 특전인 12년제 의무교육과 더불어 세세년년 영원한 배움의 노래로 울려퍼질 것입니다. 다음은 가요 저곡과 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류동호 작사, 황진영 작곡인 가요 저곡과 나는 주체 86, 1997년에 창작되었습니다. 가요는 우리 인민 모두를 따뜻한 품이 하나 키워주고 내세워주며 운명도 미래도 다 보살펴주는 행복의 요람, 영원한 삶의 품인 어머니 저곡을 더없이 귀중히 여기며 저곡과 운명을 같이 하려는 우리 인민들의 열렬한 저곡에 의해 감정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저곡을 어머니의 정든 품, 자신을 안아 키워준 삶의 촛줄기로 표현하면서 모든 행복, 모든 희망이 활짝 꽃피나는 찬란한 오늘도 저곡을 떠나서는 생각조차 할 수 없다는 삶의 진리를 뜨겁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민의 운명을 전적으로 맡아 보살펴주는 이 세상 가장 따사롭고 은혜로운 사랑의 품, 어머니 저곡의 품속에 안겨 사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크나큰 긍지와 행복감, 그 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 나선데도 다가올 승리를 확신하며 오직 앞으로만 전진해 나아갈 굳은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동하고 진정이 흘러넘치는 감동 깊은 시호들로 저곡의 고마움과 열렬한 사랑의 감정을 받아안게 하는 가사의 형상은 뜨겁고 졸졸한 선율 형상과 결합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보다 큰 격정 속에 휩싸이게 합니다. 미 서조에서 8분의 12박자에 기초하여 약박에서 여유있게 시작되는 노래의 선율은 마감 부분에 반복적 요소를 가지는 두 개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준 음구에서 두 소절을 단위로 매 소절 약박에서 뚜렷한 선율적 굴곡을 이루며 흘러가는 첫 부분의 형상은 알고 받아하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아하는 사랑이 더 많은 행복한 어제와 오늘을 뜨거운 격정 속에 되새겨보며 어머니 저곡에 대한 솟구쳐 오르는 감사와 헌신의 감정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숭고한 내면 세계를 생동하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선율은 둘째 부분에 이르러 높은 음구에서 짧고 연속적인 리듬에 기초한 동도 진행과 폭넓고 개방적인 형상으로 영원히 변함없을 우리 삶의 품, 이 위대하고 존엄 높은 어머니 저곡을 위하여 목숨도 소슴없이 바쳐가려는 천만 국민의 신념과 의지를 격조 높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곡과 나 이 노래는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의 폭풍 같은 환영과 아낌없는 사랑 속에 누구나 좋아하고 즐겨 부르는 시대의 명곡으로, 천만 국민의 심장 속에 김종의 애국주의를 더욱 깊이 심어주는 애국의 노래로 널리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선 흉문이 변함없을 나의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